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 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청년들이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갈 때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고지도 없습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차게 타오르라 열정의 우등불이요.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 땅에 청춘의 활력을 보여주며 노래가 울립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투쟁에 내 납장에서 내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진군가 마냥 울리는 노래 타오르라 우등불아. 들으면 들을수록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춘들의 열정 뜨겁게 달궈줍니다. 우리의 눈앞에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50대를 기념하는 뜻깊은 횃불 시위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의 횃불봉을 넘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근엄하신 모습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넘겨주신 혁명의 횃불봉에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영원히 꽂을 줄 모르는 불길이 되어 주체혁명 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을 바라시는 하늘 같은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그 횃불과 더불어 혁명의 계승자로 내세워진 고귀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은 그대로 사회주의 건설장들마다에서 꽂을 줄 모르는 우등불로 세차게 타번질 수 있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리치는 격전장마다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불. 불타는 불길 장수망을 따라서 비운을 친다. 세차게 청춘의 열정 보강작은 걸치는 길을 우리 저야함을 치솟는 불길 벚꽃마다 다르지 않다. 도색차게 도색차게 청년들 모두가 사랑하는 이 노래를 듣느라면 우리의 눈앞에 손이 안겨옵니다. 박달나무조차 오르토지는 북방의 강추위, 그 모진 추위를 밀어내며 수많은 우등불들이 세차게 타오르던 백두산 영웅 청년 3호발전소 언제 건설 전투장의 장엄한 광경이, 사납게 몰아치는 맵잔 눈보라를 밀어내며 밤하늘의 별무리가 땅 위에 그대로 내려앉은 듯 온 건설장이 불촌지로 이글거리는 곳에서 울리던 청년 돌격대원들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메아리 지옵니다. 우리 돌격대원들은 누구보다도 저 우등불을 사랑합니다. 타오르는 우등불은 마치 우리 청년들의 피 끓는 청춘을 자랑하고 위엄과 낭만을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등불과 청춘, 얼마나 어울리는 낭만적인 말입니까? 예로부터 불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우등불을 사랑하는 청년들, 우등불과 더불어 청춘이라는 그 이름을 빛내는 세대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기에 남달리 우등불을 사랑해온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혁명 전통, 붉은기 전통이 빛나는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선군조선의 마지막 신화를 창조하며 백두산 영웅 청년 3호발전소를 청년 강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또 하나의 청춘 기념비로 훌륭히 완공할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워. 연대를 넘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조국의 역사와 더불어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전투장들마다에서 세기전 세기력 창조의 열풍 불러오며 세차게 타오르는 오동불. 정녕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위운의 상징이며 국왕조국의 위용 떨치는 보람찬 길을 언제나 함께 헤쳐나가는 영원한 길동무입니다. 사회주의 강국의 휘황한 내일을 그려주며 우리 청춘들의 열정의 불길로 타오르는 우등불이요 더 거세차게 활활 타오르라. 백두의 칼바람에 덫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노 따라 폭풍초 내달리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전위들의 모습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떳떳이 자랑하며 저기